영원한 걸 절대 없어. 결국에 넌 변했지. 이유도 없어. 진심이 없어. 사랑 같은 소리 담은 증거처. 오늘 밤은 삐딱하게 내버려둬. 어차피 난 혼자였지. 아무도 없어. 다행히 없어. 사탕 발린 위로 담은 증거처. 보라 보라 소리쳐. 나는 현기증. 내 심신 불이와 불이 상된 다른 변인들. 괜히 시비 걸어 동네 양아치처럼 가끔 넌 삐딱하게 다 내를 부러져라. 세상에 난 영화 속 주인공은 너와 나. 갈고 쓸리고 외면은 외로운 저서만 나. 처음 빈 길거리를 가득 채운 기러기들. 내 맘과 달리 나 신참 더럽게도 좋아. 행복했었던 내가 우습게 남겨졌어. 새끼 손가락 하고 맹세했었던 내가 먼저 뛰어. 이유도 없어. 진심이 없어. 사랑 같은 소리 다운 집어쳐. 오늘 밤은 삐딱하게 어차피 난 혼자였지. 아무도 없어. 다행히 없어. 사탕 발린 위로 다운 집어쳐. 오늘 밤은 삐딱해. 진짜 나의 라인 긋고 스프레이 한 통 다 쓰고. 가죽 바지 가죽 재킷 거치고 인상 쓰고. 아픔은 숨긴 채 앞으로 더 삐뚤어질래. 네가 미안해지게 하늘에 침을 소박해진 내 맘 속과거 칠해진 눈빛이 무서워. 넌 싫어 나 외친 두려워져. 돌아가고픈 데가 되었고 살아가고픈 데 상대였고 뭘 어쩌라고 돌이킬 수 없더라고. 너 하나 믿고 마냥 행복했었던 내가 우습게 남겨졌어. 새끼 손가락 하고 맹세했었던 네가